소중한 의미 어지러운 내 맘에 불씨 후 꿈을 꾸든 내게 나눠든 나를 바꿔줄 유일한 사람 You 지쳐있던 맘을 녹이고 소팔로 날 감싸고 포근한 품속 그 공기계 휩싸여 이제 나 홀로 지치지 않도록 방황하고 또 헤맬 때마다 너를 기억해 Angel of my life 기적처럼 내 품에 날아든 Angel 내게서 불어온 사랑이 변화시켜 나 이젠 두렵지 않아 지지 마.